choice. Drop it on me. Yeah. 밤은 깊었는데 잠은 안 오고 늘은 난 두통과 싸우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생각에 잠겨 또 펜을 붙잡고 백업에서 내려가는 가사 이 안에 내 철학이 가득하다 우연 담배 연기 꽉 찬 내 밤 Home sweet home 하나 가자 월세 사나이에 와서 쉴 틈 없이 달려왔어 뭘 모르는 자신감 내겐 가장 큰 무기였어 오르막길이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어리다고 난 G-Dragon 남들이 뭐라건 사람들은 말해 내가 부러워 갇힌 게 너무 많아 연예인들은 다 편하게만 살아 딱 하루만 그 이창이 돼봐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걸 알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외로움만 커져갔어 뭔 모르는 의무감 내겐 가장 큰 부담이었어 오르막길이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도망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Don't forget back in the day Brought to you by GD Watching my story